50 languages. 16 16 فصول السنة والطقس 계절과 날씨 계절과 날씨 هذه هي فصول السنة 이것은 계절이에요. 이것은 계절이에요. الربيع الصيف 봄 여름 봄 여름 الخريف والشتاء 가을 그리고 겨울 가을 그리고 겨울 الصيف حار 여름은 따뜻해요 여름은 따뜻해요 فالصيف تسطع الشمس 여름에는 태양이 빛나요 여름에는 태양이 빛나요 فالصيف نحب أن نتنزه 우리는 여름에 산책하는 것을 좋아해요. 우리는 여름에 산책하는 것을 좋아해요. الشتاء بارد. 겨울은 추워요. 겨울은 추워요. في الشتاء تثلج أو تمطر. 겨울에는 눈이 오거나 비가 와요. 겨울에는 눈이 오거나 비가 와요. في الشتاء نفضل البقاء في البيت. 우리는 겨울에 집에 있는 것을 좋아해요. 우리는 겨울에 집에 있는 것을 좋아해요. الجو بارد. 추워요. 추워요. إنها تمطر. 비가 와요. 비가 와요. الجو عاصف. 바람이 불어요. 바람이 불어요. الجو دافئ. 따뜻해요. 따뜻해요. الجو مشمس. 맑아요. 맑아요. الجو صاف. 화창해요. 화창해요. كيف الطقس اليوم؟ 오늘은 날씨가 어때요? 오늘은 날씨가 어때요? اليوم الجو بارد. 오늘은 추워요. 오늘은 추워요. اليوم الجو دافئ. 오늘은 따뜻해요. 오늘은 따뜻해요.